많은 시간 속에 숨겨진 눈물들 그대는 홀로 이 길을 걸어왔네 자신을 이겨내며 넘어야만 했던 그 소원들은 다 이뤄질 거야 우린 꿈을 꾸는 걸 높은 곳을 향해 뛰는 걸 지금껏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꿈은 이뤄질 거야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뤄질 수 있기를 꿈꿔온 모든 게 다 이뤄지기를 You.